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함께를 원합니다. 우리 창민이 오래간만에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잘 갔다 왔어? 4월달에 제대했잖아 원래. 6월에. 아 6월이었어? 아 참 고생 많았어. 얼굴은 더 좋아지고서 건강해졌네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제리코가 한국에 이제 치료차 와 있고 우리가 목요일날 양성호 부형님 또 제리코가 아빠와 같이 만나고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비자는 10월 뭐 초까지로 되어 있긴 한데 중순까지요. 근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좀 수술받고 치료하려고 얘기는 됐었고 아마 9월 한 말 정도가 되면 치료비를 줄 수 있는지 혹은 안 되는지 그 결과가 9월 말쯤에 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기다린 동안 빨리 그것이 진행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 거기 또 절차가 또 있으니까요. 이제 아마 9월 말쯤 되면 이 아이가 한국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마 그것이 될 것 같고 아무튼 비자는 10월 한 중순 정도쯤까지로 현재 돼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자를 좀 연장하게 되고 이제 뭐 수술이든 뭐든지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 제리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리코는 지금 병명이 그러니까 피가 이 몸에 잘 제대로 돌지 않아서 곳곳에 마치 점이나 혹이 난 것처럼 피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보면 막 점처럼 나 있는 게 그게 피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종이라고 부르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그 혈관의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피와 관련된 이 혈관 이 모든 부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좋지 않습니다. 아마 제대로 다 수술을 받고 치료하려면 어느 한 부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고 뭐 현재로서는 꼭 필요한 정도 부분만 치료를 받고 수술하는데도 뭐 한 1,000만 원 뭐 그 이상의 최소 비용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Jericho, please come here.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제리코를 위해서 여러분 좀 헌금해 주시면 같이 우리가 수술하는 거나 한국에서 경비에 좀 보탬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짧게 편지를 썼습니다. Jesus Christ is your Savior and Lord. So when you follow Him, He will open the way. God bless you. 그래서 우리가 같이 조금 헌금을 모아서요.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제리코의 병은 우리가 감당하고 치료하기에는 비용이 워낙 큽니다. 얼마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 선천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님이고 구원자가 되시고 네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네 삶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This, we collect this offering only for you. God bless you. 기회 되시는 대로 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제리코가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면에 우리 또 양소수 부모님께서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셨고 섬겨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리코 아빠나 제리코가 부형집에서 같이 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섬겨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또 초록우산 재단을 통해서 아이가 최소한의 좀 수술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합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제리코는 한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도 아니고요. 그냥 필리핀 사람인 거죠, 그냥. 근데 우리가 그냥 이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한국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렇게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9월 말 우리가 재단에서 이제 우리가 수술비를 내겠다라고 하면 치료비를 좀 도움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기회입니다. 제파니아 chapter 2 verse 1 and 2, 3. Today we want to talk about the last chance to repent.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아멘. 자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Oh, undesirable nations. 우리말로 해석하면 the people who do not feel the shame, shame.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것을 느끼지 못하는 너희들아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왜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혹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창피한 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기 원합니다. Jeremiah chapter 3 verse 3 to 5. 예레미야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Jeremiah chapter 3 verse 3 to 5. 예레미야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좀 해줘요. 제르마야 chapter 3 in Old Testament 찾았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 오셔서 제리코 성경을 못 찾아요. 성경 찾을 줄 모르니까 도와주세요. 찾았어요? 아, 오케이. 챕터 3 verse 3 to 5.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는 비가 오지 않고 내린 비가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아멘. 이 Bible said no rain. At that time, 성경 말하기를 그 당시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목축업을 했었고 농업을 했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주변의 땅은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가 오지 않는가는 생명, 이것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No rain, so plants and animals and flocks that cannot live. This is just problem, not problem of the life, the problem of survival. 이거 정말 생존에 대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뻔뻔한 얼굴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They said, God is my father. God is my old friend.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ut they doing bad. 그러면서 그들은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Shameless.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They said, God is my friend. It means they have any kind of faith. Yes. But they are shameless people. 아마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입니다, 친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은 있겠죠, 그들이. 그러나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들은 악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피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Next, Jeremiah chapter 6, verse 13 to 15.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도 우리가 끝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희소만을 채우며 자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울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의 더비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낼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아예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지금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이 몸이 아픈 병, 마음의 잘못된 병, 혹은 그 영혼의 잘못된 병 가운데 삶이 이미 파손하였고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오늘 왜 여기에서 내일 저기로 가야 되는가, 내 삶의 가치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 괜찮다, 잘 되고 있다, 좋다 라고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This is the sin. 이게 죄입니다. 아파하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거짓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잃었음에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잘 되는 장사 중에 하나가 위로하는 일입니다. 위로. 한국에서 잘 됩니다. 수많은 학자들도 TV에 나와서 위로해 줍니다. 살아가기 힘든 시대니까 아우 힘내세요. 내일은 좋을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젊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They are dying. Physical and emotional and spiritual problem. They are dying. But we say, it's okay. No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Problem. 어제 우리가 교회에서요, 토요일마다는 영어 토요, 그러니까 토요 영어학교 수업을 했었습니다. 어린 우리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수업을 같이 했었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쳐서 9명의 아이들이 같이 있었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아, 이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구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구나. 너무 잘 먹어서 때깔은 좋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이 참 건강하지 않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같이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고요. 선생님들 아주 우습게 대할 줄 알고요. 이 아이들을 보면 사람 사이에 관계를 세우는 것을 모릅니다. 그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모를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아주 뻔합니다. 부모들이 좋은 성적 받아라 라고 해서 학원을 돌리죠. 수학학원, 영어학원, 미술학원, 무슨 학원, 태권도에 학원을 돌릴 줄 알았지 내 아이가 제대로 그 마음이 건강하게 커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왜? 그건 점수가 없으니까. 수학학원을 보내서 수학 점수를 받으면 이 아이가 잘하나 못하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삐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건강한지, 이 아이의 마음이 아프진 않는지는 점수가 없으니까 부모는 그걸 모르는 거죠.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 부모 얘한테 돈 투자 많이 했겠구나. 정말 학원 많이 보내고 공부 많이 시켰겠구나. 영어 잘합니다. 네. 그 아이 때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습니다. 예, 영어 잘하죠. 다만 이 아이는 사람에 대한 방법은 모르죠. 그러니까 돈으로 만든 아이입니다. 돈을 쓰면 성적이 올라가죠. 예, 돈으로 만들어진 아이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너지고 깨어졌는데도 우리들은 그 아이들을 보고 점수를 잘 받아오면 괜찮아. 성적이 좋으면 괜찮아. 더 나아가볼까요? 좋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괜찮아.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괜찮아. 좋은 직장을 가게 되면 괜찮아. 결혼을 잘하면 괜찮아. 그 아이의 마음이 병이 들고 병이 들고 골마 터지고 깨졌는데도 부모들은 그걸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들, 대학 잘 가면 성공한 아이고 직장 잘 얻으면 성공한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 부자 되고 잘 벌면 그럼 그 아이는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영혼은 텅텅 비어있는데 그 마음은 텅텅 비어서 공허한데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들의 결과가 잘 나오면 괜찮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손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교회조차도 거짓말하고 속인다는 말입니다. 종교조차도 장사하며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과연 지금 너희가 괜찮은 거냐? 정말 이게 멀쩡한 상태이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날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괜찮은가? 정말 우리가 괜찮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디까지 잘 먹고 어디까지 잘 살아야, 어디까지 돈을 벌어야 우리는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강요당하고 강요합니다. 부모님도 모르고 앞선 세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모르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막연하게 잘 먹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I do not mean we don't need money. No. I do not mean you need fasting. No food. No. I do not mean that. I mean all of us lost purpose. Every day we are very fast, fast and fast, fast, but we don't have compass. Where I go? Where? Just fast, fast, fast. So every day we have to check, especially our kids, where you are, where you go. Not just physically place. We have to check their heart.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너 어디 가고 있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학원요. 지금 이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방치되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있으면 안심입니다. 뭔가 이 아이들이 할 일을 계속 던져줍니다. 그러면 부모는 안심합니다. 이거 부모의 일을 유기한 겁니다. 이게 방치입니다. 방치. 유기 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도 유기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할지 몰라도 정말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물어보고 정말 no discussion. Sometimes, you know, command is very easy. Yes. Go, do, don't do that. It's very easy. But discussion or to share our heart is difficult. You know why? Because we don't have much time. Because our kids have to finish the school and need to go to academy and need to start homework, study. So we don't have much time. You have to check. Study, that's not very important. The height. 왜 우리가 그러냐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보내죠. 무슨 학원, 뭐 피아노 학원, 무슨 학원, 태권도, 음악, 무슨 미술. 이제 오면 아이들은 지쳐 있습니다. 엄마도 피곤합니다. 부모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같이 대화할 시간들을 갖지 못합니다.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원, 공부 중요하긴 한데 그 아이들의 마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내 아이보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 아이가 들고 올 성적보다 내 아이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놓칩니다. 내 아이가 가게 될 그 학교보다 내 아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 아이가 얻게 될 직업, 직장보다 그 아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칩니다. 내 아이가 어떤 직장에 가면 이 아이는 성공한 아이, 실패한 아이라고 계산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아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들, 이 한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갔느냐가 중요하죠. 어느 학교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아이는 부끄러운 아이가 됩니다. 얜 공부를 못했어. 너 어디 모임 갈 때 따라오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아이는 부끄러운 아이가 돼버립니다. 너 어디 가서 거 다닌다 얘기하지 마라. 누가 물으면 저기 간다 얘기해라. 저기가 어딘지 아무도 모르죠.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걸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피한 줄 모르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간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창피한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Please don't lost your kids.' 여러분의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Please share time and first ask she, her or him.'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때? 괜찮아? 좋아? 필요해? 원해? 어때? 그리고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때는 아닌 줄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부모들은 마음속에 예스라고 결정하면 무조건 그건 예스인 겁니다. 아이가 예스로 답할 때까지 강요하죠. 예스라고 답을 해. 예스, 예스, 예스. 어제 온 아이들 보면 공부하기 싫은데 끌려온 아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사실 그런 애들은 공부하러 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재밌게 공부하고 놀아야 되죠. 다만 안타깝게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학생들은 의무 참석이라는 거.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행복은 무시하고 계십니까? 아니야. 더 큰 행복을 위해서.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야. 근데 만약 그래도 정 오준이가 목사님 저는 영어가 불행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옆방에 영화 틀어줄게. 혼자 봐 그냥. 그러면 미에 안 돼. 그래도 여기 있어야 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는 불행해요 영어가 힘들어 한다면 그래 내가 뭐 어떻게 얻어서든 부상행이라도 틀어서 보여줄게 내 옆에서. 그러나 내 마음은 여기 있기 원한다는 거.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뭐 강요할 수는 없죠. 내가 아 근데 우리 강사가 강요한다면 나는 힘이 없습니다. 부산행은 없던 걸로 그럼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아이들의 성적보다 그 아이가 중요하다라는 것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잊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몇몇 아이들을 보면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히스토리 전부 다 나옵니다. 아, 이 아이가 왜 행동 보일까? 학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그렇게 하면 학원 선생님들은 다 받아줍니다. 왜요? 이 아이가 떠나가면 돈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행동해도 학원에서는 다 받아줘야죠. 왜? 이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아이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하지만 이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싫으면 니는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떠 하더라고요. 가라고 하니까. 아무도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가라고 한 사람이 없었죠. 너 원하지 않으면 가도 돼. 하니까 아이가 놀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라. 괜찮다. 네가 가야 다른 친구가 올 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원하지 않으면 가도 괜찮다. 끊임없이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도 됩니다. 네. 사실은 마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에 대해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도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에 Sometimes we lost best valuable some things. But we do not realize that. Then we became undesirable people, shameless people. 가장 소중한 것, 우리에게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소중합니다. 그 다음 말씀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기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개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기별한 구도가 너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화하시는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또 읽겠습니다. 주님의 기회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주선으로 숨쉬고 겸손하게 살도록 해서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Before. We still have a chance. We still have a time. 전에.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성민아, 아직 기회가 있다. 오준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여러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직. 무엇인가 포기하고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젊다라는 거. 아직도 어리다는 거. 요즘 100세 인생을 얘기하는데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을 분수로 표현해 보십시오. 몇 분의 몇이나 되겠습니까? 10분의 1? 10분의 2? 겨우 10분의 1, 2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We have a chance.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기억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efore I preached, our memory cheat us.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실패한 나의 기억이 오늘도 내가 실패할 것이라 나를 속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기억력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If yesterday I lost the chance, but this is just yesterday. We have a new day. 만약 어제 우리가 기회를 잃었다면 그건 어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것, 새것이 되었도다. 항상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억력에 속지 마십시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상처, 어제의 눈물, 어제의 아픔, 그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어제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여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락하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나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싸우지 못할 것 같습니까? 싸움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Seek the Lord.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We still have a chance. We still have a chance. So, if you changed your situations to the victory, then seek the Lord.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시기 원한다면, 그리하여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셨고 또 우리가 사모님의 이제 어머니가 극적으로 또 병이 낫기도 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깐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조금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쉐어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저희 어머니께서 11년 전에도 똑같은 병이 왔어요. 그때는 의식이 없었고 폐혈증하고 심포전증이 같이 그때도 그게 있었거든요. 굉장히. 근데 그때는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고 의사가 죽는다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2005년도에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오빠가 의사니까 오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의사가 이런 이런 약을 마지막으로 쓴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오빠가 그거 쓰면 그 항생제를 쓰면 바로 죽는다. 그 항생 쓰면 안 된다. 근데 그 항생제는 살아있는 세포도 죽이고 죽은 거는 이제 뭐 싸워서 팔려서 그 마지막에 단계에 가서 쓰는 건데 그걸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그 항생제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의사가 안 쓰더라고요. 안 쓰고 이제 그냥 반응을 지켜보자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그날은 이제 엄마가 이제 이번에 반응이 없으면 서울의 병원에 옮겨야 되니까 너는 서울에 있어라. 아, 거기 장사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날은 제가 새벽 그때 1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이제 새벽 5시에 이제 교회를 간다고 하기 근데 1시에 아빠가 전화가 와서 엄마가 너무 위독하다. 오늘 고비를 못 넘기면 엄마가 죽는단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1시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11년 전 얘기했거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냐면 제가 한 4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새벽 5시쯤에 이제 교회 가려고 할 그 직전까지 막 하는데 4시간을 근데 제가 저는 이 병이 엄마한테 온 게 제 잘못으로 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순종을 안 하고 제가 서울로 와버렸어요. 서울로 와서 저는 이제 또 박사 그때 하기 준비할 거라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지 않은 걸 제가 시도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한꺼번에 병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너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아 이거는 내 때문에 온 거라고 해서 제가 회개 길을 엄청 해서 하나님 엄마를 살려주면 다시 하나님 길로 가겠다. 내가 모든 했던 나의 계획을 다 취소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 명령하신 그걸 하겠다 했는데 한 4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쭉 새벽기도 다녔을 텐데 그날은 새벽기도 갈 시간 전에 엄마가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한양대학교 앞에 오는 그 하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에 쪼그리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딱 했어요. 산다. 산다 하고 그 뒤에는 아무 말씀이 없는데 산다 하고 났는데 제가 그때 폰을 여기 옆에 둔 건데 어떤 응급사태가 생길지 모르는데 근데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저는 그때 하나님이 산다 하고 나서 아빠가 바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그때 멈추더라고. 왜냐면 하나님 분명히 산다고 했는데 아빠가 혹시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때도 당시에 제 믿음의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산다고 했으면 산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는데 아버지가 의사가 이제 그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반응이 온다는 거는 엄마가 이제 그 이제 항체가 생겨서 이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차도가 보인다. 그리고 나서 제가 거의 바닥에서 거의 엎드려져 가지고 이제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뜻대로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이 했던 그 명령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주일 지나고 이제 하루 1일 새벽 12시 30분이죠. 그때 아버지가 또 갑자기 전화하는데 엄마가 쓰러졌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다.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엄마가 그 전에 이제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 뭐 5번, 6번 갔는데 이제 또 병원에 갔는데 오빠가 원래 이제 그 병원에서 약을 받았기 때문에 집하고 가까워서 갔는데 딱 엄마 얼굴 보기만 인권이 큰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검사하고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엄마가 여기서 약도 드시고 하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엄마 피검사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때 당시에 피검사했을 때. 근데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데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면 또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과장이 내려와서 막 보지만 새벽 6시까지도 엄마가 혈압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고 이제 처음에는 그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입원하면 안 되겠다. 과장이 갑자기 또 취소하면서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아 그때도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동아대 병원 앰뷸런스를 해서 그때 당시에 뭐랬냐면 혈압만 떨어지지 딴 건 괜찮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차로 가겠다니까 그건 안 된다고. 왜냐면 혈압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근데 말이 안 맞잖아요. 위험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혈압이 떨어져서 위험하니까 그냥 앰뷸런스 타고 가야 된다고. 근데 앰뷸런스 타고 가서 동아대 병원에서 또 다 검사하는 거야. 피검사 보고 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담당 의사가 보내면 담당 의사가 안 되니까 교수를 보내고 근데 교수가 딱 진단을 하지만 급성, 전부 다 급성이에요. 급성 폐혈증, 급성 심부전증,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모르겠는데 또 세 가지가 또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급성 폐혈증을 딱 듣는 순간 11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폐혈증이 뭐냐면 피 속에 세균이 안 좋은 세균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장기나 그 다 망가뜨린대요. 근데 이제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오빠도 얘기했지만 폐까지 가면 이제 위험하다. 근데 엄마가 간, 신장 세 군데는 다 퍼졌대요. 근데 폐는 안 왔대. 근데 오빠는 내가 폐에 왔는지 안 지나 모른다. 일단 의사를 만나봐야겠다. 일단 엄마가 산소호흡기를 꼈는지 안 꼈는지 확인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산소호흡기 안 꼈다는 거 일단 폐까지는 안 갔네. 이제 오빠가 이제 진단을 막 하더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다행히 폐 쪽에는 안 갔다고. 근데 이제 응급실에 있었는데 중환자실에 사람이 꽉 차니까 응급실에도 전부 다 보니까 복수 찬 사람 뭐 이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의사가 딱 해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엄마를 먼저 옮기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쪽 사람들이 더 막 죽을 것 같은데 엄마가 더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실을 옮겼는데 이제 그러니까 혈압이 낮게 되면 모든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을 잡고 나서 폐혈증에 관한 이제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엄마가 혈압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중환자실을 옮기면서 그때까지 의사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죠. 화요일 아침까지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원래 의사들은 마지막까지 두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그 얘기 상태를 좀 정확하게 얘기해달라니까 저한테 보호자님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태가 좋으면 좋아졌다 아니면 더 나빠진다 환자 앞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보호자님한테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환자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괜찮다 얘기하지만 보호자는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데 안 좋다 얘기하고 안 좋은데 좋다고 보호자한테 절대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어머니 상태는 굉장히 위독한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밤을 또 넘기지 못하면 어머니 돌아가신다. 근데 중환 응급실에 있을 때 목사님이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주라고 하는데 그 읽어주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히스기야를 15년을 살렸다. 딱 그 말 듣는데 제가 감동했거든요. 왜냐하면 응급실에 앉아있을 때도 폐혈증 왔다는 건 오전 11시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이 불안했었고 아빠도 폐혈증이라는 그 얘기 들으니까 아빠도 11년 전에 또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경을 해내고 죽기 직전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근데 우리 집은 또 폐혈증이라면 전부 다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또 마침 급성이고 11년 전하고 다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엄마가 의식이 있다는 거. 그 외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엄마가 듣든 안 듣든 엄마 의식이 있는지 오빠는 계속 의식을 잃으면 안 된다. 의식이 있는지 맨날 체크해라고 하셔서 엄마한테 얘기해주면 엄마 안에 성경 말씀 읽고 싶게 엄마가 듣든 안 듣든 나 상관 안 되는데 거기 있는 한자도 있는 데서 저는 이제 목사님이 그 나사, 그러니까 부자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이제 누가복음 16장 읽으래서 그거를 막 읽고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11년하고 똑같은데 아직 우리 부모님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 하나님 믿지 못한다. 이대로 데려가시면 우리 엄마 다 지옥 가는데 하나님 그걸 기도하면서 계속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요. 내가 히스기야를 15년을 살겠다. 그래서 그때 내가 받는 게 아, 우리 엄마가 15년 더 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엄마. 기도하고 있다니까 고맙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아버지랑 중환자실에 내려오면서 이제 아빠랑 이제 엄마가 이제 죽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죽을 줬는데 엄마가 드시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뭐냐 미음을 만들어 사와라. 그래서 미음을 사러 죽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아빠가 월요일 할 때는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실 거 예상하고 영정 사진하고 막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빠도 거의 정신이 11년 전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버지가 막 정신 오락가락하고 뭐 왜냐면 제가 물어봤죠. 아빠 왜 그러냐고 11년 전이랑 똑같은데 똑같은 변화에서 그때 살아왔는데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엄마 쓰러졌을 때 예전에는 엄마가 쓰러져도 몸을 가누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제가 엄마 침대에 앉아서 이제 병원 간다고 옷을 갈아입는데 엄마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빌어서 간 그 모든 상황을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 직감에 그때랑 다르다. 엄마가 워낙 그 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강한 사람이 이렇게 갈 때는 이제 쓰러지고 그때 앰뷸런스 실려고 한 것도 엄마는 모른다더라고요. 어떻게 넘어진 것도 모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히스기야를 15년 살렸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빠한테 얘기했죠. 아빠 이제 교회 가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먼저 아빠가 얘기했어요. 아유, 그래도 죽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을 도우셨다. 그 바로 뒤에 내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아빠 교회 나왔는데 아빠 입으로 얘기했다. 하나님 하셨다. 인정하셨네. 왜냐면 그때 상황은 정말 아버지가 봐도 하나님 하신 걸 인정했거든요. 그 아버지가 말을 뱉었으니까 이제는 아빠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니는 또 시작이라고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가정 속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거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 살려준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제가 2010년도 8월 1일 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는 여기 앉아있었는데 미국에 오신 목사님이 갑자기 제 손에 머리를 얹고 예언을 다섯 가지를 해줬거든요. 그 다섯 가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 2010년 8월 1일 날 그 예언을 받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곧 이 예언대로 행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받은 즉시 행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2016년 8월 1일 그때부터 행하시고 이번에 제가 그 모퉁이꿀 집회에 갔을 때 그 다섯 가지 예언을 쫙 또 보여주시대요. 아 하나님 이루겠구나 했는데 8월 1일 날 엄마가 쓰러지면서 그리고 그 예언 속에는 미국 목사님을 제가 처음 본 그 자리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부르고 있다. 자매님 혼자 지금 예수 믿고 있네요. 예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매님을 보고 우리 가정의 구원에 가까워 왔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8월 1일 그 예언 2010년도 했는데 2016년 8월 1일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잖아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때 당장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6년 뒤에 지금 조금씩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하실 것 같고 제가 여러분 카톡에도 보냈지만 저는 우리 엄마가 빨리 회복 안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더 막 힘들고 더 이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이렇게 보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빨리 낫게 해주면 안 된다고.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내보고 이상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가족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정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지금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저는 좀 더 우리 가족이 더 찾기를 그냥 원합니다. 월요일 날 오전에 또 우리 김희영 선례자님도 양산에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 얘기도 해주시고 또 화요일 날은 또 우리 선례자님이 또 기도 이렇게 모임을 또 만드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 또 우리 은혜 선례자님이 또 문자를 카톡에 보내서 같이 기도하자 얘기도 하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 스바냐 이 말씀을 또 이남철 교육님은 또 말씀을 받으신 겁니다. 스바냐 2장 3장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러나 그 말을 뒤집으면 회개할 마지막 기회다. 라는 뜻이죠. 물론 이 동일한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직 내가 기회가 있구나. 한 번 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어서야지. 그것도 분명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분명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겨져 있고 그 기회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선 우리들 자신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의 힘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지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승리로 만들 수가 없구나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힘껏 달려가 보십시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Seek the Lord. 주님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그것이 곧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무더운 여름날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 추운 겨울 날씨를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전쟁, 이 인생의 싸움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싸움과 다툼과 문제들이지만 곰곰이 되돌아보면 그 어느 하나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며 내가 완벽하게 바꿀 수 있었던 일은 없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주기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인생의 싸움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엄기현 모매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드리는 것은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김형두 부형님, 주님 그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엄기연 오매님, 주님 그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또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년간의 또 군복무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전역하여 다시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상민이, 주님 젊은 날 또 그 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의 만남, 그러나 내일 또 우리는 헤어지고 또 가까이, 때로 또 멀리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 속에 머물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사고나 위협이나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며 그의 일생을 소중하게, 위대하게, 놀랍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저 나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 지혜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젊은 날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젊은 날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드리며 그 안에 더불어 승리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 빠르게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침판에 그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나침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